This is all about you. All about you, baby. I know you want it, but we're gonna be listening. 이별의 그 이른 말에 내 입과 눈을 막은 너 뒤돌아볼 새도 없이 떠나가버린 후 그 많은 추억을 떠맡겨 넌 내게 말했어 더 좋은 사람 만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틀림없이 네 눈물도 마를걸 그 근거 없는 말 믿지 말았어야 했어 이별에 따고 추억까지 지워지는 게 아닌데 상처를 아물게 해줘 난 아직 아픈데 넌 아무 데도 없다는 게 난 믿기질 않아 근데 그때 누가 그러대 그 말이 맞다고 그니까 맘 아파 말래 네가 떠났다고 했어 사랑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 말이 찬이 찬니 마지막 눈빛보다 시렵더라 얼어붙은 현실의 작은 희망이란 고리를 끊더라 운명에 끌려다니듯 어제 아픈 것처럼 오늘도 아팠지 그리고 오늘 아픈 듯이 내일 똑같은 하루를 맞겠지 널 사랑했는데 오직 내게 너만을 사랑하겠다고 꼭 다짐한 나 욕심 하나 없이 바라는 건 너 그래 단지 딱 하나 그게 큰 죄가 된다면 사과할게 그래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 날 떠난 진짜 이유를 말야 그때 말하건 말이 안 된다고 너도 답답하겠지만 마찬가지야 나도 아무런 답 없이 끝난 거야 당연시 내 사랑 후 이별 그래 나들 역시 다 그렇지 길을 걷다 보면 가끔씩은 놀라 저 사람의 뒷모습이 왠지 너인 것 같아서 확인해볼까 몇 시간 전처럼 다른 사람 착각한 걸 되풀이만 할지라도 맘 같아선 나 화를 내고 싶은데도 그것도 안돼 이게 내 맘인데도 내가 아냐 아마 완전히 내 맘을 줬나봐 그래서 전과도 다르게 내 맘을 조종할 수가 없나봐 그런가 봐 널 사랑했는데 오직 내게 아무런 망설임 없이 말할게 날 살려달라고 내 추억 속에 들어갈 기회가 되면 난 널 안았던 그대로 돼 돌려달라고 그 놈이 내게 말해 그럴 기회가 없다고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면 그게 기억의 일부를 지워낼 수 있단 거라면 말하겠지 당신 자체를 다 지워